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5일 남조선의 사드 배치 반대 김천 투쟁 위원회가 괴뢰 패당의 집요한 사드 배치 책동에 항의해서 김천 시민들, 원불교의 교인들과 함께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김천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항의문을 들이대었습니다.